촉스런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나도야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. 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